미국은 불법적인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다마. 7월 1일은 미국이 일본 도쿄에 있던 유엔군 사령부를 서울로 끌어들인 60년이 되는 날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50년 6월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미국은 도쿄에 있던 미 극동군 사령부의 유엔군 사령부에 감투를 씌워놓고 저들의 주정국가 병력들을 조선전쟁에 투입하여 온 삼천리 강토를 잿더미로 만들고 평화족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1957년 7월에는 침략과 살륙으로 악명 높은 유엔군 사령부를 남조선에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 문제를 국제화하고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여 대조선 지배정책과 세계지폐 전략 실현에 박차를 가하리는 중심을 더욱 노고라 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1975년 11월 유엔총회제 30차 회의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군 소속 주정국가들이 무력을 철거시킬 때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부당한 구실을 붙여 그를 전속시켜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특히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반미 기운이 고조되는 속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까지 일정에 오르자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틀어지고 조선반도 유사시 저들의 주정국가 무력을 신속히 투입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를 더욱 강화하는 데 달라붙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의 각종 북침 전쟁 연습에 유엔군 소속이라는 명목으로 주정국가 병력들을 끌어들이고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될 때마다 유엔군 사령부를 내세워 그 무슨 립장 발표 노름을 벌려놓고 난 것은 그 단적 실례이다. 올해도 미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에 영국,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단마르크,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주정국가 병력들을 참가시켰는가 하면 남조선 괴뢰들에게 유엔군 사령부 소속의 9개 나라와 다자간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도록 강박하면서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를 부각시켜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지어 미국은 주정국가 병력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저들을 본토에서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 등 주정국가들과의 연합훈련을 빈번히 벌이며 북침 전쟁 연습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반 사실들은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하는 노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유엔의 간판 밑에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위선과 허위 기만은 제국주의 강도배들의 고유한 생존 수법이지만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사명을 지닌 유엔의 이름을 세계를 이어가며 침략과 전쟁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파렴치한 날강도 국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괴뢰 통치배들은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안보리 사회의 결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직되었다느니 뭐니 하며 적극 비호에 나섰는가 하면 특히 박근혜 역적 패당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해마다 기념하는 매국 배적적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새로 집권한 남조선 당국 역시 이번 조선전쟁 발발 67년을 계기로 유엔군 고용병 떨거지들을 끌어들여 존경과 감사니 희생정신을 기린다느니 뭐니 하며 역스럽게 논화됐다.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침략 도구인 유엔군 사령부를 어떻게 하나 전속시켜버리고 발버둥지라는 미국과 남조선의 친미 사대분자들의 비열한 책동은 자주를 지향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모독이다.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견지로 보나 유엔이 국제기구로서의 체면을 회복하는 견지에서 보나 유엔군 사령부는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미국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일치한 주장과 요구대로 역사의 사형 선고를 받은 불법적인 유엔군 사령부를 지체 없이 해체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 무력과 모든 살인 장비들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한다. 온 견인은 명분도 없는 유엔군 사령부를 내세워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며 대조선 지배정책과 세계제패 야망신원을 위해 발광하는 미국의 침략적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7월 1일 평양.